햇빛이 집어삼킨 검은 하늘 바람도 숨이 멎은 듯 고요한 이 밤 다시 이 밤 뭔가에 취한 듯해 난 거울 속의 문에 뒤섞이는 흑백과 성가하게 부지 난 소리 없이 널 대답 없는 질문의 끝에 서서 메아리 완자 또 춤을 추네 어둠 속에서 내게 닿는 차가운 숨결 저 빛의 반대편에 누운 검은 잊어버릴 것 같아 빛나는 헝거리 끝에 있어 내 밤 어둠 속에서 가장 고동 부분 그 속에서 매형적이 없는 어둠 한 존재가 꿈틀 때 내게는 민소 하나 부딪혀서 난 곧 죽어도 다시 난 걸어 내 손에 차이가 가 단 한 번 더 두려워한 적이 희미하게 번져가는 불빛에 오가는 알아 여전히 무채색 시선이 가득한 고개를 맺게 대체 왜 내게 싫어 많은 듯 시선을 거는 것에는 시켜다 뿌리치고 baby 맹유호를 따라가면 잠도 없이 키스 없어 네가 나를 질문해 낼 필수 없어 정답 같은 건 원래 여기 없어 세계와 그